시위 속에서 살찐 방산업체 S화학의 H사장님. 사업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때마다 인사해야지, 로비해야지. 게다가 납품업체 간의 경쟁은 또 얼마나 치열합니까? 오죽했으면 대통령의 조카를 이사로 모셔서까지 산업 한국에 발맞췄겠습니까? S화학으로부터 뇌물받은 모 실력자. 높은 자리에 앉아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싫다는데도 봉투가 꼬우지. 안 받겠다고 하면 저 위에서 받으라고 압력났지. 일곱 비리 조사하는 조사기관 모씨. 권력형 비리 조사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힘든지. 다 밝히자니 국가적 손실이고, 안 밝히자니 이거 국민에게 욕먹고. 이 사태를 지켜보는 힘없는 백성들. 국민의 입장에 서보십시오. 그런 시대를 몇십 년 동안 참으면서 살아온 게 얼마나 억울한지 아십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하겠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어쨌든 한국인으로 한국 땅에 살기가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Wise men sing, only fools rush in. And I hang here, falling in love with you. can'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자, 오늘 첫 곡이었는데요. 톰 베린저, 알렉 볼드윈, 샤론 스톤이 주연한 영화 슬리버 중에서 UB40의 노래였습니다. 하루 늦게 도착했네요, 엽서가. 서울 성동구 성수 2가의 전민환 씨. 어제 군입대 하셨겠네요. 방위 입영이긴 해도 약간의 걱정,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느껴진다고요. 당연하죠. 자, 앞으로 한 달 동안 못 듣는다고 하셨는데요. 한 달 지나면 저 다시 만나볼 수 있겠죠? 자, 대전의 CMF 회원 김태주 학생, Can I Falling in Love 잘 들으셨죠? 오늘 아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신문을 보신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 이덕화 씨가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을 탔죠. 살얼이랬다는 우리 영화였는데요. 이 모스크바 영화제 어떤 영화제인지 조금은 아시죠? 1959년에 시작됐는데요. 경년제로 열린답니다. 베니스 영화제, 칸니 영화제, 베를린 영화제와 함께 세계 4대 영화제의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특히 87년에 그 구소련의 개방 바람과 함께 그 제15회였는데요. 그때가 로버트 드니로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후로는 그 정치색을 탈피하면서 명실상부한 국제 영화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모스크바 영화제는 또 우리 영화계에 그다지 낯설지 않은 영화제죠. 89년에는 그 강수연이 임권택 감독의 아자아재 바라아자로 최우수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요. 또 91년 제17회 때는 이두영 감독의 청송으로 가는 길. 이것이 수상은 못했지만 경쟁 부문 본선에까지 올랐었죠. 그런데 살얼이 났다. 글쎄요, 아직 보신 분들은 많지 않으시죠? 저도 예고편으로만 봤는데요. 그 이덕화 씨의 연기가 역시 그 화면을 압도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거친 느낌과요. 막 땀이 뚝뚝 흐르는 그런 열연을 보여줬는데요. 백정으로 분한 이덕화 씨. 글쎄요. 한번 영화가 개봉되면 기대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샤넬 넘버 5. 한 병이 얼마인지 아세요? 80만 원짜리라고 하는데요. 이것으로 목욕을 한다면 글쎄요. 어떤 사람일까요? 또 수세식 변기통에다가 얼굴을 씻는다면요. 이 영화를 볼 때요, 제 뒤에 앉은 학생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진짜 비지떡 같다. 영화 제목이 비지터입니다. 자, 비지터 중에서 듣습니다. 볼라르.

얘 어제 그 남자 보기보단 세련됐더라고. 왜? 글쎄 막 헤어지려는데 내 전화 사수함 번호를 알려달라는 거야. 어, 그랬어? 알려줬지 뭐. 700-8788. 그랬더니 내 사수함에다 이런 메시지를 남긴 거 있지. 저 한마디로 말해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마음을 전해주는 나만의 비밀 상자 700-8788.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를 넘어서는 디즈니 최고의 역작 알라딘.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빛나는 알란 맨켄의 A Whole New World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알라딘 좋은 음악 서울음반. 영화 미드나잇 카우보이의 주제가 Everybody's Talking, 닐슨의 노래였습니다. 미국의 60년대, 이때는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미국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리웠던 케네디가 암살당하고 또 베트남 전쟁은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 됐고 인종폭동, 학생 데모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미국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말았죠. 이런 60년대를 마감하는 해에 이지 라이더가 등장하고 또 존 슬레신저의 미드나잇 카우보이가 등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시사적입니다. 존 슬레신저 감독의 미드나잇 카우보이는 우리나라에서는 검열에 의해서 난장판이 된 영화였지만 1969년 아카데미 상을 휩쓸어서 60년대 최후의 걸작이 된 작품이죠. 몸 하나만을 믿고 메트로폴리스 뉴욕으로 올라온 엉터리 시골 카우보이 조. 그리고 이미 자본주의의 생존 원리에서 탈락한 협작군 라초. 이 두 사람은 마치 우화 속의 안진뱅이와 덩치 큰 장님처럼 서로 도우면서 이 거친 뉴욕 생활에 적응하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막으로 한 건을 하고 영화 이지라이더의 캡틴 아메리카와 와이어트처럼 따뜻한 남부도시 마이애미로 향하죠. 이 마지막 장면이 감동적입니다. 마이애미로 가는 고속버스. 울긋불긋한 비치 셔츠를 입은 조가 기분이 좋아서 라초에게 앤니코라고 부르면서 말을 건넵니다. 앤리코는 라초의 본명인데요. 조는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었죠. 이봐 앤리코, 이제 다 왔어. 하지만 라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죠. 마이애미를 바로 눈앞에 두고 그는 숨을 거둔 것입니다. 좀 감상적이기까지 한 이 영화는 거짓 이름으로 불리면서 살아왔던 히피 시대에 대한 마지막 보고서였습니다.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의 영광이 흠집을 낸 것은 60년대에 시작된 월남전이었습니다. 대다수의 청년들은 세계 평화를 위해 미국에 싸워야 한다는 이 기성세대의 논리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했고 싸우지 않는 것만이 진정한 평화라고 얘기했죠. 히피 세대의 출몰, 그것은 영화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969년 데니스 오퍼, 피터 폰다 이런 히피 세대의 스타들은 자기들이 모은 저예산으로 헐리우드과는 별개로 아주 놀랄만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이지라이더죠. 오늘 시험이 끝났다고요? 서울 서대문구 부가연 3동의 신현희 학생. 친구 희영, 진영, 정현, 인화, 주영, 정아, 미혜, 명선, 남희, 그리고 저희 언니와 마지막으로 규님이와 함께 듣겠다고 하셨는데요. 아마 지금 마음이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드네요. Easy Rider 중에서 그룹 Boys의 노래였습니다. The Ballad of Easy Rider. 자, 튼튼한 할레이 데이비드슨 오토바이. 여기에 몸을 싣고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두 청년. 캡틴 아메리카와 와이어트. 당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내문 Stars and Stripes. 이 성조기를 자켓 뒤에 새겨놓은 캡틴 아메리카. 그리고 세계의 경찰로서의 미국을 상징하듯이 OK 목장의 결투의 주인공, 그 전설적인 보안관인 와이어트 어프의 이름을 딴 와이어트. 이 두 사람은 전시대의 미국입니다. 와이어트와 캡틴 아메리카 두 사람은 마약 판돈을 챙겨서 남부로 떠나기 위해 오토바이에 몸을 싣습니다. 두 사람은 여행 중에 히피들과 만나서 무소유와 공생의 생활을 나누면서 체제에서의 이탈을 즐거워하죠. 하지만 그들은 어느 마을의 퍼레이드에 참가했다가 허가받지 않고 퍼레이드에 끼어든 죄로 유치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유를 부르짖는 주정뱅이 변호사 헨슨을 만나죠. 그리고 그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헨슨은 시장인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술로 소일을 하고 있었죠. 와이셔츠 차림에 미식 축구 모자를 헬멧 대신 쓰고 여행을 떠나는 헨슨. 아주 즐겁게 기성세대의 권위로부터 해방됩니다. 그들은 어느 마을에서 야영을 하죠. 하지만 동네 여자들이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바람에 시골에 묻혀 사는 젊은이들의 애국심이 발동합니다. 어느 마을에서나 애국심에 불타서 보무도 당당하게 월남으로 떠난 마당에 전쟁을 반대하는 이런 히피들은 미국의 적이었었죠. 그날 밤, 헨슨은 강목과 흉기로 무장한 청년들에게 무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캡틴 아메리카와 와이어트는 그의 시신을 묻지도 못하고 도망치듯이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Easy Rider 중에서 Born to be Wild, 스테판 울프의 음성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냉대와 제시가 쏟아지고 도처에서 공격을 당하자 이제 두 사람은 미국 전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외감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곽에서 만난 여자들과 마약에 취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환상 속에서 만나고 여자들과는 묘지에서 꿈꾸듯 정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와이어트와 캡틴 아메리카 역시 목적지인 뉴올리언스에 도착하기 직전에 공격적인 백인 노동자들에 의해서 사살당하고 맙니다. 단지 두 사람의 옷차림이 혐오스럽다는 이유, 그것만으로 그들은 짐승을 사냥하듯이 사람을 쏘아 죽인 것이죠. 한적한 국도 위에 아무렇게나 나동그라져서 연기를 내뿜는 오토바이, 그리고 두 사람의 시체. 이 모습이 서서히 멀어져 가면서 우리는 새로운 세대의 아메리카의 비극을 보게 되죠. 영화 이지 라이더는 메이저 영화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젊은 세대들이 자신들의 자본과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가장 뛰어난 영화라는 점에서 어쩌면 최초의 인디펜던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미국의 새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1969년에 이미 잊혀진 미국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미국의 진정한 모습, 그것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단 하나, 오늘날에는 그렇게 오토바이에 몸을 실은 이지 라이더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뿐이죠. 오늘 감춰진 걸작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에는 이지 라이더 들려드렸는데요. 스테판 울프는 좀 전에 Born to be Wild를 노래했지만 이번에는 벌스가 노래합니다. Wasn't Born to Follow. 네, 영화 음악에 숨겨진 뒷얘기 알려주시기 위해서 음악평론가 서남준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영화 음악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예. 그 계절이 바뀔 때마다 네. 유달리 자주 나가는 그런 음악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되게. 그렇죠. 여름하면 생각나는 음악인가 보죠. 뭐, Summer Place도 좋고요. 예. Summer Time. 예. 그러나 역시 가장 흔하게 우리가 FM 영화 음악 시간에 들을 수 있는 것은 남태평양에 나오는 네, 남태평양이요. 예, 아까지 뮤지컬 넘버라고 하겠습니다. 네. 네, 납태 병량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개된 것을 말입니다. 지금부터 꼭 33년 전입니다. 33년 전. 굉장히 오래됐죠. 제가 태어나기도 전인데. 그렇습니다. 60년이에요. 1960년에 예. 공개됐어요. 근데 남태병량을 아마 1960년에 극장에서 보신 분이라면 아마 세대가 40대 중반을 넘긴 분들이겠습니다. 네, 그렇죠.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은 네. 그 무렵의 추억도 또 한번 일깨워 드리고요. 네. 또 아직 그 남태평양을 그냥 텔레비전 영화에서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70mm 영화가 공개됐을 때 그 영화 팬들이 느꼈던 일종의 충격이랄까, 네. 그 신선한 감동이랄까. 이런 걸 한번 되새겨드리고 싶어요. 예, 이 남태평양이 70mm 화면으로 공개됐었나 보죠? 우리나라에 소개된 최초의 70mm 영화였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자주 그 대한극장에 개봉된 영화들 보러 가시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뭐니뭐니 해도 가장 큰 극장이죠. 그런데 네. 이 대한극장이 문을 연 것은 1958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 수복 후에 사회 각 분야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던 무렵이었습니다, 이때는. 근데 이 무렵에는 우리나라 영화의 그 개화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개화기라는 것은 영화의 초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영화 황금시대 문을 여는 그 네. 무렵이었어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시네마스코프 영화로 기록되어 있는 이강천 감독의 영화 생명이 1958년에 개봉됐어요. 예. 그 밖에도 신상옥 감독, 최은희 주연의 신파극, 뭐 어느 여대생의 고백이라든가, 또 이현목 감독의 구름은 흘러도, 또 유명한 그 홍성기 감독의 비극은 없다. 네. 우리나라 영화의 그 걸작으로 남는 명작들이 1958년에 줄줄이 공개됐고, 그 무렵에 퇴계로의 대한극장이 문을 연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그 대한극장이 문을 열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좌석이 제일 많은 극장은 지금도 있습니다. 1907년에 개관한 1907년 예, 단성사. 아, 네. 단성사요. 예, 단성사가 지금은 좌석이 변동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예. 1111석이었어요. 예. 아유, 그렇게 역사가 오래된 예. 극장인지 몰랐는데요. 그런데 1958년에 문을 연 대한 극장이 1920석이었으니까.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무렵에 대한극장에 갔던 분들은 다 입을 떡 벌렸어요. 극장이 너무나 크고 네. 초현대적인 극장이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장안의 화제가 됐을 뿐만 아니라 뭐 지방에 있는 분들도 우정 서울에 올라올 때는 시간을 내서 대한극장에는 네. 꼭 들르곤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1960년에 유명한 영화 흑 로맨스 바바 박서방, 하녀, 과부, 길은 멀어도 이런 영화가 60년에 공개되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1960년 한 해만 해도 우리나라 영화 90편이 제작되었습니다. 90편이요? 예. 네. 그럼 요즘에 한번 보세요. 몇 편 안 되죠? 예. 어느 정도의 이때가 황금기였나 짐작하실 겁니다. 바로 이때 대한극장이 우리나라 최초의 70mm 영화라고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요란한 광고 선전과 함께 극장에 붙인 영화가 바로 남태평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뭐 35mm, 비스타 비전이니 뭐 이렇게 해서 와이드 스크린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눈떠 갈 때 느닷없이 70mm 영화가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참 궁금했었어요. 대체 얼마나 네. 큰 화면인지. 보통 우리가 보는 영화의 그 필름이 35mm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70mm면 그 배인데 다들 기대치가 아주 높았었죠. 뭐 새삼스럽게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영화 남태평양은 그러한 그 장안의 영화 관객들의 호기심, 궁금증, 기대 속에서 개봉을 했고 예상대로 대단한 성공을 거뒀죠. 근데 역시 영화가 화제가 되면서 그 뮤지컬 영화 속에 나온 뮤지컬 그 남바들이 많이 그 사랑을 받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우선 들어보죠. 남태평양 하면 제일 유명한 곡이죠. 그 뚱뚱한 네. 원주민 그 블라디메리가 예. 미군 중위 개입을 들어 그 발리아이 섬으로 초대할 때 부르는 발리아이라는 노래입니다. 발리아이. 예. 근데 이 노래에 관해서는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남태평양을 작곡한 사람은 사운드 뮤직이나 왕관화를 쓴 루치아드 로저스인데요. 네. 이 아름다운 곡을 루치아드 로저스는 한 5분 만에 써냈어요. 5분 만에? 예.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루치아드 로저스가 남태평양을 운운하기 위해서, 네. 마침 남태평양은 영화로 만들어지기 전에 브로드웨이의 무대극이었어요. 예. 뮤지컬. 예. 그래서 무대극에 연출을 맡았던 조슈아 로간 감독이 집에 갔었죠. 가서 이제 무대에 올릴 남태평양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갑자기 그 작사 동료인 오스카 해머스타인이 뛰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발리하이의 가사가 완성됐다면서 종이를 들고 네. 예, 조슈아 로간 감독 집으로 뛰어왔어요. 리차드 로저스는 오스카 해머스타인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내민 그 시, 노랫말을 보더니 그 자리에서 오선지를 꺼내가지고요. 그냥 시를 읽으면서 멜로디를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참 신기해요. 어떻게. 예. 그러게 대개 왜 그렇지 네. 않습니까? 쇼팡이 쌍두와 함께 있을 때 네. 그 앞에서 강아지가 자기 꼬리를 물기 위해서 맴맴 도는 걸 보고 유명한 그 쇼팡의 D플랫 왈츠 네. 만들듯이 작곡가에게 영감은 그 할 수 없는 어딘가에서 솟아나오는 샘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발리하이는 리차드 로저스가 5분 만에 쓱쓱 그려낸 곡인데 오늘날에는 뭐 뮤지컬 남바 중에서는 가장 아름다운 특히 매년 여름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여행의 그 자극을 주는 명곡으로 자리를 잡고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예, 예 발리하이입니다. Most people live on a lonely island, lost in the middle of a foggy sea. Most people long for another. Oh. 영화 남태평양 중에서 발리 하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이었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아주 어렸을 때 봐서 그런지요. 남태평양 하면 먼저 떠오르는 음악이 사실은 그 해피터크거든요. 네. 그거랑 뭐 연관된 얘기는 없나요? 해피터크라? 있죠. 그 해피터크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것이. 네. 대개 그 한 편의 그 뮤지컬 대본 완성시켜 놓고 나서 작곡가가 거기에 곡을 붙이면 완성이 되죠. 네. 근데 남태평양은 오스카 해머스타인과 작사자 리차드 로저스가 두서 없이 작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네. 대본 대충의 그 줄거리만 서로 구상이 된 단계에서 그때그때 해머스타인이 노랫말을 지어오면은 로저스가 곡을 붙이는 앞에서 그 발리아이를 완성하는 그런 경로를 거쳐서.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그 해머스타인이 로저스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저기 내가 준 그 가사 지금 갖고 있나? 거기 지금 곡을 붙이려고 하는데 잘 안 떠올라서 지금 고민 중이야. 그랬더니 해머스타인이 뜻밖에도 작사가인데도 거기에 이 멜로디 어떻게 써? 내가 노래를 시를 쓰면서 생각해봤는데 이 멜로디가 괜찮을 것 같은데 자네 어떻나 하면서 내가 들려줄 테니까 잘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전화로 멜로디를 들려줬는데 지금 예 좋아하신다는 그래요. 이거요? 네. 예 좋아하신다는 그 멜로디였어요. 로저스가 깜짝 놀랐어요. 멜로디도 아주 그럴듯하고 재밌고 노랫말에 맞는데 문제는 전화로 지금 멜로디를 들려준 친구가 작곡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자네 그 곡은 좋은데 언제부터 자네가 작곡가가 됐나? 응? 자네 어떻게 그렇게 좋은 곡을 썼는가? 로저스 깜짝 놀라서 해머스타인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해머스타인이 대답하는 말이 이 곡에 그 내가 쓴 곡이 아니고 바로 자네 곡 아닌가. 그러니까 리차드 로저스가 쓴 곡을 들려줬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자신이 만든 곡이요. 예. 근데 리차드 로저스 자신도 몰랐던 것이 어느 날 리차드 로저스가 해머스타인 집에 놀러 가서 해머스타인의 귀여운 딸을 무릎에 앉혀놓고 함께 놀면서 우연히 해피토크의 멜로디를 그렇군요. 즉석에서 떠올려서 들려줬어요. 예. 꼬마가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해머스타인 로저스와 놀았는데 옆에서 그 둘이 노는 걸 지켜보고 있던 해머스타인이 로저스가 자기 딸에게 들려준 그 멜로디가 하도 인상적이어서 그걸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기억을 하고 있다가 마침 해피토크라는 노래 말을 쓰면서 거기에 맞춰서 쓴 겁니다. 그리고는 가사만 먼저 보냈죠. 네. 그랬더니 정작 본인은 그 사건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물론 자기가 그 자리에서 만들어줬던 멜로디도 잊어먹은 채 새로운 멜로디를 붙이느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렇게 해서 탄생한 곡이 해피토크예요. 제일 좋아하신다는 곡이죠. 아니요. 일단 남태평양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음악이에요. 그래요. 네. 아무튼 남태평양 하면은 그 모두에 나오는 그 남녀 주인공이 남태평양이 바라다 보이는 언덕 위에서 태평양의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부르는 그 Some Enchanted Evening, 또 발리 하이, 해피 토크, 또 해군 수병들이 부르던 이 세상에 여자만큼 좋은 건 없어. 하여튼 참 좋은 노래들 많이 나왔죠. 네. 네, 지금부터 벌써 33년 전의 얘기지만은요. 그 대한극장에서 남태평양을 처음 보신 분들은 아마 그때의 감동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실 줄 압니다. 왜냐하면 1960년만 해도 미국의 팝송이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쏟아져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노래가 아주 귀한 무렵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노래하면 대중가요 외에는 클래식 넘버밖에 별로 없었던 때 남태평양을 보면서 스크린과 그 화려한 칼라에 큰 충격을 받은 데다가 영화 내내 흘러나오는 그 멋진 노래들이 우리에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감동을 안겨줬던 것입니다. 아무튼 남태평양이 우리나라에서 공개된 첫 70mm 영화였고요. 그 뒤를 왕중왕, 또 성베드로, 다음에 배너, 다음에 뮤지컬 영화 오클라호마, 캉캉, 사운드 오브 뮤직이 줄줄이 모두 대한극장을 통해서 공개가 됐었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해피톡 남태평양 중에서 듣습니다.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빌면서 서울 서초 4동 3익 아파트 강윤정 양의 떡두꺼비 같은 언니, 할인머니의 생일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띄워드린 곡이었습니다. 영화 남태평양 중에서 해피톡. 자, 요즘에 그 장마 피해가 많은데요. 이 동해에서 편지가 왔는데 하루 늦게 도착했네요. 아마 이 장마 때문에 늦게 도착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동해 부곡동 우정아파트의 제희 양. 아, 이 피해가 있을 때는요, 우리가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주위를 한번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영화 하이힐에서 루스 카잘은 비엔자 앤미, 나를 생각하세요, 이렇게 노래를 부르지만요. 자, 서울 성북구 기름삼동의 조정란 양, 대구 동구 신앙일동의 이동윤 씨, 전북 1위 동산동의 미 씨, 여러분께 마지막 곡으로 띄워드립니다.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영화 하이힐 중에서 루스 카잘이 부릅니다. 비엔자 앤미, 나를 생각하세요. 자, 홍동 스피드랑 저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릴게요. 편한 밤 되세요.